with me. Yeah, y'all. Let me tell you some first. 센척하고 폼잡는 노래 아니야. 난 세지 않아.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바닥이니까 날 쳐다볼 거면 일단 눈부터 깔아. 어디까지 가는지 난 잘들 지켜봐라. 왜길 인생 건을 듣고 다행. GS 칼가는 사무라이 긴장상 거기 with the 가리들은 나 같은 삼마이 근손 근질과 높은 동네 양아치. 난 귀하고 소중해. I love myself so much. My way 차트에 목숨 걸 거였음 음악 안에 될러면 되고 안 될러면 절대 안 돼. 맨 땅에 헤딩 때려박아. 수식어 없이 그냥 강백업 없는 미치광이. That's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dope day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I'm a multi. 끄덕여니 go get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덕대.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dope day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I'm a multi. 끄덕여니 go get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덕대. 뭘 안다고 날 판단하려 해. 난 그냥 낫고 딱히 관심 없어 money and no. 니들이 말하는 금수저 물고 흙 밥 먹고 잘난 선배들 가던 길 따라서 가라는 말에 딱히 동의는 안 해. 밑에서 보는 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기에 B급 인생에서 내가 대가리다 임마. 꼬면 덤비던지 이게 싸가지다 임마. 나 빼고 요즘 애들 싹 다 만져야 돼 매매. 되도 않는 영어 쓰며 유명 인사 행세. 뭘 믿고 가보냐고 물어보신다면 내게 근거 없는 자신감과 깡따구다 새끼야 배째.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dope day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끄덕여니 go게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덕대.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덕대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I'm a multi. 끄덕여니 go게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덕대. 나는 불 불 불 양아마 불 불 한 붙여봐라. 난 유일해 부주의하면 유일무위해. 다 주의해 나 무식해서 무시무시해. 나는 불 불 양아마 불불 한 붙여봐라. 난 유일해 부주의하면 유일무이해. 다 주의해 나 무식해서 무시무시해.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dope day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I'm a multi. 끄덕여니 go게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dope day. I'm a dope day. 대한민국 dope day. One and only. Fuck you one and only. I'm a multi. 끄덕여니 go게.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게 멋진 dope day.